같이 달리자. 땅에 발붙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식으로 더 높이 오르자. 더 빨리 달리자. 장군님의 영도 따라 부강총 근소리로 기술이 목표를 점령해도 최첨단 수준으로 더 높이 오르자. 더 빨리 달리자. 장군님의 용도 따라 부강총 근소리로 피약하면 도전.